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 헤어질 수 없어 I'll just stick with you 언제부턴지 몰랐던 미지근한 너의 태도 낯설기만 한 표정 말투도 더 무슨 말을 할까 난 또 입술 맞게 물어 Every night 너와 나나나나나 마주보고 있지만 내가 없는 너의 eyes 미묘하게 어긋나 닿지 않는 거리 남아있어 너와 나 같이 나는 거라 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 헤어질 수 없어 I'll just stick with you 하루에 하루를 더 평생이 만들래 곁에 머물러줘 늘 그랬듯이 Is this okay? 잘 알아서 오늘 하루만 더 너에게 더 매달려 마지못해 건넨 하루여도 돼 One more yeah 나나나나나 이게 사랑인 건지 아님 미련인 건지 중요하지 않아 너 없이 못 살아 너의 자리 아래서 하루살이 같았어 나만 있으면 돼 하루에 하루만 더 헤어질 수 없어 I'll just stick with you 하루에 하루도 평생을 만들래 곁에 머물러줘 늘 그랬듯이 Is this okay? I'll just stick with you